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엘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순서로 저곡을 사랑하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저일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오모니 저곡은 우리 모두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사랑의 요람이며 우리의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삶의 도전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오모니 저곡의 품이 없었다면 이 땅에 태어났어도 살 수 없었고 설사 살아있다고 하여도 인간이 참된 삶을 누릴 수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저곡을 뜨겁게 사랑할 때 대하여 졸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가사에서는 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오모니 저곡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열렬히 사랑할 때 대하여 구가하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서는 누리는 행복이 귀중하고 희망 넘친 미래가 소중하거든 그 행복과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사회주의 저곡을 목숨 바쳐 지키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선율은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부각시키며 정서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저곡의 고마움과 열렬한 사랑,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준경 작사, 안정호 작곡으로 주체 92, 2003년에 창작된 노래 저곡은 내 삶의 종든 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느 나라 대가종의 어보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저곡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통속적이면서도 친근감이 있게 예술적 형상 속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절 가사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 안겨 사는 우리의 저곡은 내 자란 열함이며 이러한 저곡을 어머니 품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열렬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 가사에서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역사가 흐르고 그 속에서 인민들의 행복이 더욱 꽃피어나는 우리의 저곡. 나라가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저곡의 품속에 안겨 사는 더없는 긍지와 행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절 가사에서는 세상이 열백번 바뀌고 그 어떤 촌지 풍파가 밀려온데도 천만 국민이 당과 수령의 도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저곡을 굳건히 지켜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견결한 저곡 수호정신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저곡의 부강 본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적 감정을 심차게 터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후렴 부분의 가사에서는 저곡은 내 삶의 정든 집이라고 거듭 이야기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저곡은 단순히 나소자란 고향이나 정든 마을이 아니라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 보살펴주며 영원히 빛내어주는 위대한 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곡에 대한 천만 국민의 열렬한 사랑을 서박하면서도 뜻깊은 시어들로 표현한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은 밝고 따뜻하면서도 친근감을 안겨주는 선율에 의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화대조에서 8분의 6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반복성이 없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의미 깊은 시어들로 저곡의 참뜻을 깊이 새겨주는 가사와 거상하고 뜨거운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선율이 결합된 노래는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강산이 태양이 솟아 봄날의 햇빛은 따뜻해 장군님 계시니 우리의 조국은 내 자란 요람이요라 전설로 날이 흐르고 행복의 열매가 있는 곳 장군님 직설로 한 가족 이름 인민은 화목하여라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